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의 동지가 금성뜨락도로 공장을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 최령의 동지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세형의 80마력 뜨락도로를 계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노동계급을 고무해 주었으며 청년들이 생산 전투에 앞장에 설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